내게 말해도 돼. 위로받고 싶은 날 내겐 기대도 돼. 피에 섞인 음악 소리에 혼자 젖은 새벽 감성에 때론 너무 지치고 때론 너무 지쳐서 가끔 아주 가끔 혼술하고 싶은 밤 전화해 혼자 있고 싶은 밤 전화해 참았던 눈물에 울컥해도 괜찮아 가끔 아주 가끔 가끔 혼술하고 싶은 밤 전화에 잠이 오지

아주 가끔 혼술하고 싶은 밤 전화해 혼자 있고 싶은 밤 전화해 참았던 눈물에 울컥해도 괜찮아 가끔 아주 가끔 혼술하고 싶은 밤 전화해 잠이 오지 않는 이 밤에 한 번쯤 소리내 울컥해도 괜찮아 가끔 아주 가끔 싶은 밤 외로워 혼자라는 생각에 서러워 말없이 눈물로 소리쳐도 괜찮아 그래 울어도 돼 혼술하고 싶은 밤 외로워 잠이 오지 않는 이 밤에 한 번쯤 소리내 울컥해도 괜찮아 가끔 아주 가끔 싶은 날 내게 말해도 돼 위로받고 싶은 날 내겐 기대도 돼 피해 섞인 음악 소리에 혼자 젖은 새벽 감성에 때론 너무 지치고 때론 너무 지쳐서 가끔 아주 가끔 싶은 밤 전화해 혼자 있고 싶은 밤 전화해 참았던 눈물에 울컥해도 괜찮아 가끔 아주 가끔 혼술하고 싶은 밤 전화해 잠이 오지 않는 이 밤에 한 번쯤 소리내 울컥해도 괜찮아 가끔 아주 가끔 지고 싶은 날 그래 떠나도 돼 피해 섞인 눈물 소리에 젖어드는 슬픈 감정에 때론 너무 지치고 때론 너무 지쳐서 가끔 아주 가끔 혼술하고 싶은 밤 전화해 혼자 있고 싶은 밤 전화 가끔

무겁게도 괜찮아. 가끔 아주 가끔 혼술하고 싶은 밤 전화에 잠이 오지 않는 이 밤에 한 번쯤 소리는 무겁게도 괜찮아. 가끔 아주 가끔 선배에 할 수 없지만 내게 말해 잡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까봐 미치게 싶은 밤 외로워 혼자라는 생각에 서로 말없이 눈물로 소리쳐도 괜찮아. 그래 울어도 돼. 혼술하고 싶은 밤 외로워 잠이 오지 않는 이 밤에 한 번쯤 소리는 무겁게도 괜찮아. 가끔 아주 가끔. I'm not afraid to die.

싶은 밤 외로워 혼자라는 생각에 서러워 말없이 눈물로 소리쳐도 괜찮아 그냥 그래도 돼 도망치고 싶어